꿈에서 깬 것뿐이야.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. 잘가 서투게 인사하고 뒤돌아서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. 같은 시간에 Just for a minute. 같은 공간에 Stay for a minute. 그때 봤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. 못해 달력을 넘겨.